HUBS. HUBS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HUBS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HUBS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치매 노모살인 실형 선고 사건입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마약사범 총책 체포 소식입니다. 문제가 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치매에 걸린 노모를 사망하게 만든 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 9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딸 A씨가 어머니 B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후 알몸 상태인 어머니 B씨를 집 밖으로 내보냈는데요. 지나가는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 B씨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으며 주민들이 B씨를 집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B씨를 데리고 집을 찾아오자 그제서야 집문을 열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시간 뒤쯤 경찰에 연락을 받은 B씨의 담당 사회복지사 CC가 집에 도착해 A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A씨는 B씨가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CC가 B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B씨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둔 겁니다. 결국 존속 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옷을 다 벗고 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하나 고의로 학대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에 1심 법정에서 A씨가 10년 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밝힌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지난달 1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알아왔기에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학대 범행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이유가 어떻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형량이 아닌 것 같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도가에서 낚시꾼이 문어인 줄 알고 낚아올린 낚싯바늘에 검은 봉지가 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바로 그 검은 봉지 안에는 주사기 60여 개가 들어있었는데요. 그 주사기는 마약 주사기로 사건을 접수한 해경이 주사기에 묻은 혈흔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의뢰해 유전자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해경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50대 투약사범과 50대 조직폭력배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한 끝에 관련자들을 검거했는데요. 판매책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사람들은 요식업 종사자와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해 대학생, 회사원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남성 요식업자는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장을 한 후 어색하게 걷는 모습을 통해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해경은 1년간의 잠복수사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40대 마약 유통총책이자 폭력조직 조직원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해결 관계자는 총책이 대포폰을 사용하는 데다가 주거지를 3, 4일 만에 한 번씩 바꾸는 등 재빠르게 피해 다녔다며 검거 당시에도 주거지를 막 옮기려던 찰나 극적으로 붙잡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동남아시아산 마약류를 밀반입한 마약사범을 체포하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해경이 올해 검거한 마약 사업 사범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모두 필로폰 52g과 대마 358g가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해경은 이어 최근 남녀노소 전 연령층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이 확산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마약범 조직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점점 마약으로 뒤덮여가는 대한민국.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11월 9일 헙스브리핑에선 치매 노모 살인 실형 선고 사건과 마약사범 총책 체포 소식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입동 절기에 맞춰 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에는 처음으로 물이 얼고 첫 서리도 내렸습니다. 작년보다는 20일가량 늦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남부지방의 비가 차츰 그치겠고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니 겉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주원, 아나운서 지민주, 그리고 엔지니어 김민주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